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요. 에녹 아시죠? 또 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죽음을 보지 않은 또 한 사람, 바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즉 엘리야는 마지막에 죽음 대신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된 최후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에게 임한 이 영광된 최후가 아마도 이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여호와의 신앙이 가장 위축이 되고 핍박을 받던 시절에 선지자가 되어서 정말 숱한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실 때 그걸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가장 영광된 최후인 승천을 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은 오늘 매우 영광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승천의 과정 가운데서 이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가 참 귀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머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무는 신앙이 되지 말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무엇입니까? 승천을 의미합니다. 근데 1절 뒤에 보니까 이 최초의 승천 장소가 어디죠? 어디로 나갔다릅니까? 1절 뒤에 보니까 길갈로, 예, 길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에 누굴 데려갔습니까? 엘리사를 데려갔어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간 이유는 아마도 이 엘리야는 이 자기가 하늘로 올리움을 당할 때 굉장히 여러분 영광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좀 그렇게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만큼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은 그 길갈로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승천 장소를 바꾸십니다. 어디로 바꾸지요?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2절 여러분 우리 한번 상반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이 말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장소를 또 바꾸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어디로 바꾸십니까? 4절 보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때 엘리야가 또 말하기를 야,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또 다시 한번 아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여리고로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장소가 안 바뀌겠지 했는데 웬걸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장소를 다른 데로 바꾸시는, 어디로 바꾸십니까? 요단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또 말하기를 야, 너는 여기 머물라.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장소가 바뀌고 거기다가 이 스승이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했을 때 사실 이제는 그냥 머물만도 해요. 왜냐하면 세 번을 그렇게 했으니까 또 바뀔지 누가 압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있으면야 오늘 그렇게 하지만은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세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또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이 여리고에서 머물지 않고 또 요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배우고 따랐던 그 스승을 마지막 최후까지 따르며 쫓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사는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오늘 엘리야의 승천 장소가 바뀔 때마다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동행했고 끝까지 쫓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신앙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길갈의 단계가 있고 베델의 단계가 있고 여리고의 단계가 있고 요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있는 단계, 현재 있는 단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단계에 머물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희한하게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옷이 광채가 빛나고 세상에서 이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희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너무 찬란하고 너무 황홀합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황홀경입니다. 여러분, 신앙 단계로 말하면 놀라운 영적 체험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게 얼마나 황홀했으면은 뭐라고 말하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사십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영적인 황홀경, 이 영적인 놀라운 이 체험의 단계에 그냥 머물러 살자는 거예요. 머물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황홀한 체험이 다 끝난 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어요. 내려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순간은 정말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너무나 황홀하고 해서 머물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이 영적인 순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서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순간도 신앙은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머무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 신앙은 머물면,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아무리 이 단계가 좋아도 여기에 머물면은 그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두 개의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사해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 특이한 것은 이 사해물의 염도가요, 일반 바닷물의 염도보다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7배입니다. 7배. 7배가 높다는 거예요. 아주 독한 염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거기다가 이 소금이나 독극물을 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해가 된 게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고 내어보내지 않는 거예요. 물을 받기만 하고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물을 계속 받습니다.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이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은혜만 받고 계속 사랑만 받고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에는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사해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는 온갖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들도 물고기들도 거기에 사람들도 와서 온갖 짐승들이 와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흘려보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만큼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생명력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건 내가 손해가 아닌가? 그건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열심히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누구한테 가서 이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흘려보내보세요. 내 신앙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결코 받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무엇입니까?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황홀해서 거기 있고 싶지만은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지면은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 이끄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결코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을 머물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머물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한 10여 년 전에 유학을 갈 때 공부를 마치면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충고하기를,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거기에 살다 보면 대부분은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있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거기에 재밌어하고 적응을 하고 곧잘 공부도 하니까 그 애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게 너무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학생들, 목사님들도 거기에 그냥 머물고 마는,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도 가만히 보면 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를 머물도록 만드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가장 크게는 감히 말을 거역하기 힘든 스승이요,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세 번이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들 보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이 선지학교 제자들이 다 와서 몰려와서는 말하기를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순탄한 대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야, 내가 한번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게 뭔가요? 그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집으로, 현관으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삭개오에게 난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키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지요?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지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열망했을 때 그 믿음과 열정을 보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나오고자 하는데 나오고자 마음을 먹을 때에 참 마귀는 희한하게 이 나오지 못하게만 할 그 문제와 어려움을 자꾸 갖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사순절 기도회를 나가야지 하는데 너무나 장애물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 트리니티를 공부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또 못 나가게 만들 그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가졌던 이 탁월한 열심과 믿음을 가지세요. 장애물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2주 동안 우리 공부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나누시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 복음의 축제에 여러분들을 꼭 초대합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에 대해서는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 유대인들이 나은 게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요. 유대인이 나은 게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율법을 맡기셨어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너무나 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늘 소유했고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했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율법을 듣는 것을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듣는 것으로 이들은 의인의식에 빠졌습니다. 의인의식.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명을 듣고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의인이다. 율법을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다 꼭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게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게 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다고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은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이 머물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은 의인의식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길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앙이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 아시죠?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이분의 할아버지가요 성령 충만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으로 그 목사님을 도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헤밍웨이를 만날 때마다 예수 잘 믿더라고. 얘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할 때마다 이 헤밍웨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상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노벨상도 받고 세계적인 부자도 되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 여러분 노벨상도 받고 돈도 많고 다 있는데요.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 가졌는데 심령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다 없어도 내 심령이 채워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공허함 가운데 외롭게 살고 있다. 그렇게 적고 엽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입으로 나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나 실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교만을 극복해야 할 이 헤밍웨이로 하여금 어머니는 다음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라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전진하라고,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는 그 마음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교만함의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고 살았을 때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자기 만족의 신앙 갖지 마세요. 아, 나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아니요.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시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신앙. 8절에 보니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가요 이제 승천하기 전에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요단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거기를 걷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때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나를 하나님이 올리고자 하시는구나.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분 거기 9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엘리사에게,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올라갈 텐데 그 전에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는 이 순간을 위해서 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으로 이 순간을 위해서 참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가장 좋은 것을 구했어요.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거 아시죠?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 주님의 맡기신 이 백성을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 말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어쩌면 너는 이런 걸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가장 좋은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생명도 주고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건 역시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가장 무서운 핍박 그 여러분 아합왕 왕비 이세벨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때 이 엘리야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아합에게 나서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다 불러 모으시오.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간구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 모든 역사가 엘리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엘리사 역시 나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일단 나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스승님에게 당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나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구하세요. 오늘 이 기도를 들은 엘리야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을 구하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려울까요? 그거는 엘리야가 줄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이 엘리야의 옷에 이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야는 승천하고 옷이 떨어졌어요. 그 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까 아까 엘리야가 쳤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여러분, 재물을 구하실 것입니까? 장수를 구하실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 대통령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 미국의 그 경제 불황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누가 됐는가 하면 트루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루먼이. 근데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이 거성의 이 루즈벨트를 이어서 대통령을 하게 될 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다면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내 힘과 내 경력과 내 지혜 가지고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아가시는 머물러 있지 않는 놀라운 신앙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